만고역적 박근혜가 3월 31일 감옥행을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데 대해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이 최대 긴급 소식으로 널리 보도했습니다. 남조선의 CBS 방송, KBS 방송, 조선일보, 동아일보, 유남뉴스,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구속,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파면 21일 만에 수감자로 전락 등의 제목으로 니온의 구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과 미국의 블룸버그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CNN방송,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도 박근혜가 구속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 신문들은 이번 구속 결정은 탄핵 추문의 최신 충격파라고 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투쟁단체들과 시민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박근혜 구속은 적폐청산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니언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